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발표 열에서 떨쓸 맞으며 6.15 공동선언 실천 해외측위원회 일본지역위원회가 일본 도쿄에서 기념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모임에서는 발언들에 이어 6.15 공동선언 실천 민족공동위원회 호소문이 낭독됐습니다. 이어 6.15 공동선언 발표 열에서 떨 기념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